having fun tonight. Listen, 시작한 해성과 그 점이 같아 야원이 그려줄 둥근 모양이 차츰 정교해지네. We can't call the show. 너를 거치고라 여기고 주변을 빙빙 또 공전하는 별. Let's make it so cool. Get that, can I get an encore? Make it quick, here go. 몸이 지어 안 돼. 얼굴 기름 가운데 가짜 맘은 종이 한 장 차이. Yeah, yeah. 소문을 내 이제 Things have really changed. 그 과격이 술어가 주바르게 이끌려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너무 좋아서 움직여. Bring it back. The world is our 세상을 하는 꿈죠. 보상받을 시간은 이 날로 통쳐. 종잡을 수 없이 다른 갈래로 빠져도 Timelife처럼 결국 우린 다 운명. Oh yeah, 언나가도 돼. 호흡만 나면 돼. 소원영하는 대로 because we got the money. 서시 박수 쳐 하이파이브 꿀자. 신탄을 고집에 가꿀자. Bye. 소극적인 자신 버리고 왔나 때 계속 왜못되는 한글 차이. Yeah yeah yeah. Running a page. Change it. 그과 그 기술어가 주바르게 이끌려.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너무 좋아서 움직여.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We gotta move, we gotta move. 움직여 we gotta move, we gotta move. 움직여 we gotta move, we gotta move. 세상을 움직여.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제자리에서도 다 멈춘 것 같이 시야가 흔들리는 너제 발상을 바꿔만 Let's go.